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4일 노르웨이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태양절 경축 이탈리아 준비위원회가 3일 로마에서 결성됐습니다.